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التين والزيتون وطور سينين وهذا البلد الأمين 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في أحسن تقويم ثم رددناه أسفل سافلين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فلهم أجر غير ممنون فما يكذبك بعد بالدين أليس الله بأحكم الحاكمين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 시나이산을 두고 맹세하며 안전한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노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 다가올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들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뇨? 가장 훌륭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더뇨.